나태주. 봄이란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아직은 겨울이지 싶을 때 봄이고, 아직은 봄이겠지 싶을 때 여름인 봄. 너무나 힘들게 더디게 왔다가 너무나 빠르게 허망하게 가버리는 봄. 우리네 인생에도 봄이란 것이 있었을까? 한 접시의 시, 그 여덟 번째 만찬은 나태주 시인과 함께합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몸이 늘어지고 움직이기 싫은 날은 아니었나요? 벌써 봄은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일교차에 이게 봄인지 겨울인지 싶었는데 이젠 정말 여름을 맞이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봄이라는 계절을 생각하면 설렘, 새 출발, 여행 등 긍정적인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학우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는 계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봄은 기다린 시간에 비해 너무나 빠르게 우리를 스쳐 지나가죠. 점점 추워지고 더워지는 요즘엔 봄이란 것이 과연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삭막하고 답답한 삶 속에서 우리는 봄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봄은 오지 않고 걷고 싶은 꽃길은 보이지 않죠. 힘들고 불행한 날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은 더욱더 지쳐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봄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루 동안 친구와 이야기하며 웃었던 시간, 맛있는 걸 먹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쉬는 시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을 뿐 짧은 하루 틈에 작은 행복과 소박한 봄은 존재합니다. 짧은 하루 틈에 작은 행복과 소박한 봄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고 하루들 틈에 사이사이 피어있는 꽃과 봄의 향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나태주 시인과 그의 시를 교과서나 인터넷을 통해 많이 접해 이미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나오며 존재감을 드러냈죠. 나태주 시인은 대수바래에서라는 시가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시인으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활발히 활동했고 현재까지 3,500에서 4,000편의 시를 썼습니다. 시들 중에서도 특히 상대방을 향한 사랑, 위로의 시가 많은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이 초등학교 교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풀꽃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주며 탄생한 시입니다. 아이들과 봄에 민들레꽃, 제비꽃 등의 풀꽃을 그리는데 아이들이 대충 빨리 꽃을 그리는 것을 보고 나태주 시인이 풀꽃을 그리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데요. 풀꽃은 흔하고 향기도 없고 크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죠. 시인은 풀꽃이 마치 사람과 같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에 너도 그렇다를 넣어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접시의 시, 그 여덟 번째 만찬은 부드러운 힘을 가진 시를 쓰는 나태주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인은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위로 배려하는 시를 쓰며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라는 시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 접시의 시가 여러분들 하루 틈에 핀 꽃이었기를 바라며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낭독자 고송이었습니다.